성리차 공급우구보 일체 아등류 중생 당 생각나고 동교무량수와 개공 성불도공 악마지는 아이 건강 삼등방변 신성 건강 반을 풍년 단상광 남자 광명소유 무명소적지신 역직천상 공중자 소유일체작제 장난 불선심자기래 호계청화수술같이 부범사제보학비역지심 부불법중 한기신신 옹호드량 역고시주강복 소제오암 손만이에 손만이에 오암 마리안나 하리안나옴 하리안나 반나여 오암 만나야 오과밤바라 음바타 오암 손만이에 손만이에 옴 하리안나 하리안나 오암 마리안나 반나여 오만나야 오바밤바라 음바타 오암 손만 손만이 옴 마리안나 하리안나 오암 마리안나 반나여 오만나야 바타곰 손만이 손만이 오암 마리안나 하리안나 오암 마리안나 바나야 오암 마나야 오바밤바라 바타곰 손만이 손만이 오암 마리안나 하리안나 오암 마리안나 바나야 오암 마나야 오바밤바라 오마나야 오바밤바라 음바타 오암 손마니 손머리에 오마니 안나리 안나오 허니 안나 반나여 오마나야 오바밤바라 음바타 오암 손마니 손머리에 오마니 안나리 안나오 허니 안나 반나야 만나야 오밤바라 음바토 오암 손마니 손마니 옴 하리안나 하리안나 오암 하리안나 만나야 오암 만나야 오밤바라 음바토 오암 손마니 손마니 오암 하리안나 하리안나 옴 하리안나 만나야 만나야 오바밤바라 음바타 오암 손마니 손마니 오마니 안나리 안나오 하리 안나 반나야 오암 만나야 오바밤바 음바타 오암 손마니 손마니 오암 마니 안나리 안나오 하리 안나 반나야 오바밤바라 음바타 오암 손마니 손마니 오마니 안나 하리안나 옴 하리안나 반나야 오암 만나야 오바밤바라 음바타 오암 손마니 손마니 오마니 안나 하리안나 옴 하리안나 반나야 오암 만나야 오바밤바라 음바타 오암 손마니 손마니 오암 마리안나 하리안나 옴 하리안나 반나야 오반나야 오바밤바라 음바타 오암 손마니 손마니 오암 마리안나 하리안나 옴 하리안나 반나야 오반나야 오바밤바라 음바타 오암 마무드라 마니 바드마 주바라 수라 바틀다야 옴 옴 마무카 바이로짜나 아무더라 마니 바드마 주보라 브라 바틀다야 옴 옴 마무카 바이로짜나 마무더라 마니 바드마 주보라 브라 바틀다야 옴 옴 마무카 바이로짜나 아니 받으마 주바라 브라바들 더여워 마모 아이로차나 마무드라 아니 받으마 주바라 브라바들 더여워 마모 가바이로차나 아무드라 아니 받으마 주바라 브라바들 더여워 마모 가바이로차나 마무드라마니 바드마 주바라 브라바틀다야 옴 마무카 바이루차나 마무드라마니 바드마 주바라 브라바틀다야 옴 마무카 바이루차나 마무드라마니 바드마 주바라 브라바틀다야 바이로차나 마무드라마니 바드마 주바라 브라바틀다야 옴 마무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마니 바드마 주바라 브라바틀다야 옴 마무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마니 바드마 주바라 브라바틀다야 바이로차나 마무드라마니 바드마 주바라 브라바틀다야 옴 마무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마니 바드마 주바라 브라바틀다야 옴 마무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마니 바드마 주바라 브라바틀다야 생각나고 동교무량수와 개공 성부